나 끝났는데 밥 먹으려고 했는데. 나 그럼 친구랑 밥 먹고 있을 테니까 이거 들으면 전화해. 사랑해. 이따 봐. 날씨도 좋고 이젠 꽃도 많이 폈어. 예전처럼 손을 잡고 걷기 좋은 날인데 너 없는 이 계절은 아무런 의미 없어. 거리를 걸어봐도 아무 느낌 없어. 따스한 햇살조차 느낄 수 없는데 너 없는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. 매일같이 버텨보려고 발악하며 사는데 눈부신 햇살 따위가 무슨 소용 있어. 사랑이라서 이게 사랑이라서 난 아픈데도 떠날 수가 없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너만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. 너 떠나고 그대로야. 이거 하나만 빼면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했으니까. 요즘 좀 내가 그래. 네가 없으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. 오랜만에 너와 찍은 사진을 봤어. 너무나 다정스럽게 웃고 있었는데 너는 참 예쁘던데 내 표정이 좀 그래. 아직도 바보 같은 내 표정은 좀 그래. 네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머리를 더 좋아해서 나는 오늘도 그냥 이대로 길을 다녀. 이젠 이게 더 익숙하고 편해. 헌데 이런 날 볼 때마다 가슴은 더 아파. 그래 나 아직까지 이러고 살아. 바보처럼 너를 아직 붙잡고 살아. 약속했지 네가 나를 두고 돌아설 때 있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. 사랑이라서 이게 사랑이라서 난 아픈데도 떠날 수가 없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너만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. 나는 너무 잊지 못해 발악하는 바보 같은 나는 가슴을 쥐어짜고 소리내 울어봐도 모든 것들은 달라질 수 없다는 걸 알아. 한 사람을 사랑해서 미치도록 아파. 한 사람이 떠나가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. 그 사람을 잊지 못해 미치도록 아파.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내가 나빠.